이 시간에는 너림의 곡을 보내드리겠습니다. 처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태양절 법룡절. 다음으로 들으실 노래는 수령님 생가. 그 햇빛 속에 은하수 계속하여 들으실 노래는 오보이 품이요. 이 시간 마지막 순서로 들으실 노래는 수령님은 영원한 우리의 조국. 이상으로 노래 6곡을 보내드렸습니다.